네,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됐던 고난과 아픔의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가정 형편상 초등학교 시절에만 5번의 이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자연스럽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방황을 하셨고, 그 결과 이 아이는 방치가 되죠. 초등학교 6학년인 13살 때 축구를 하던 도중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후에 3년에 걸쳐서 3번의 재수술을 받게 됐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오직 다리 재활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갔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인생의 목적 없이 시간이 흐르는 대로 허무하게 살아가죠.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이끌어줄 인생의 안내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이 별로 없어요. 20살 때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게 돼요. 다음해인 21살 때 다른 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죠. 22살 때 군입대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바로 복학하지 않고 또다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요, 아르바이트로 허비하죠. 결국에는 25살 때 다니던 대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27살 때 졸업을 앞둔 그해 겨울에 어머니께서 폐혈증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세요. 합병증으로 인한 여러 차례에 걸친 심장수술, 신장수술, 폐수술, 그리고 재활을 거치시게 되죠.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겨를도 없이 2년 동안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게 돼요. 그리고 30살 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2017년 그 사람의 나이는 32살이에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측을 해보실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주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의 실패와 아픔의 사건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이 있고 또한 기쁜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아픔들을 경험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고 싶던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픔과 실패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가끔 때때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죠. 원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와 같은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의 이유는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든 생각이 내 인간적인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적인 관점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큰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적인 실패와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뒤집어서 바라봤을 때 현재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큰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에 현재적인 그 성공과 잘됨이 또한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문자 그대로 이 고백 내용을 받아들이자면은 우리가 좀 오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고백 내용에 격하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대에 만족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램프 속의 지니처럼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당신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자주 거부를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육체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의 보호를 간구하기도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103편 3절에는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것은요, yes, no, wait, change예요. yes는요, 우리가 기도드린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내가 기도드린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no는요, 내가 기도드린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로서 거절로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웨이트는 내가 기도드린 것, 우리는 지금 즉시 빨리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드리고 좀 더 길게 기도드리고 끈기 있게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체인지는 내가 기도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옳은 것으로, 더 맞는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청년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전도사님 지금 말장난하고 있다.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다 응답이니까 말장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혹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의 진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응답은 후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다만요, 내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죠.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만 언제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방식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세요. 그것을 저는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실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에도 짧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참고로 이번에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던 곳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남자를 축복하셔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셔서요,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로 불릴 정도였어요. 이 남자는 그 어느 것 하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자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연속적인 재앙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재산의 상실이었어요. 그가 소유한 소와 나귀들을 도둑맞았고 이어서 천둥번개가 양떼들에게 내리쳐서 모조리 다 죽어버렸고 또다시 이어서 도둑이 침입해서 낙타떼를 다 훔쳐가 버렸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죽음이었어요. 첫째 집에 모여서 모든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놀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집을 쳐버렸고 그 집이 무너져 내렸고 그 집안에 있었던 자녀들은 모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세 번째는 이 남자에게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피부병이 도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간지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박박박 긁어대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 그 간지러움이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혹시 이 남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생기는 아이러니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인 욥이 정작 그의 삶에서는 온갖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평가를 받고 나서 그가 얻게 된 상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 뿐이었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온몸에 피부병이 도단하고 그 상황을 욥의 부인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욥에게 있어서 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무슨 토론을 하냐면은 욥에게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올까? 욥을 앞에 두고 그런 토론을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분명히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고통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욥 자신이 생각하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서 얻어지는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욥을 통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의 삶에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욥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을,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논쟁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려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욥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한 나사로에게는 친여자 형제로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거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또한 친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즉시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이틀이란 시간을요 지체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시죠.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에서 각각 마르다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거든요.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르다라고 했는데 마리아도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핵심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실망스러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향해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 들으셨잖아요.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왜 빨리 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나사로 죽었잖아요. 왜 늦게 오셨나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응답해 주셔야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나사로 죽었다고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르다, 마리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응답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내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철저히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실하심을 또다시 드러내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리 큰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겠죠. 슬퍼하고 있겠죠. 마음 아파하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일어날지어다. 이것을 하신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실하심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슈퍼맨처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또한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래서 제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각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적은 무엇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선택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것 하나만 명심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